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8일 경상북도 송주군과 김천시의 수백 명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괴뢰정부의 사드 장비 반입을 중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